성도님들은 요즘에 심령의 기쁨이 어느 정도 충만하십니까? 엄청 많이 기쁘고 평안하고 좋다가 10. 하나도 안 기쁘다. 슬프고 낙심되고 너무너무 힘들다가 1.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한 분 한 분에게 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몇 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근데 할 수 없죠. 손 들어보라고도 하고 싶어요. 10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또 많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또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질문하지 않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요즘에 가장 유명하시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약 2년 반 전에 그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포스트하셨어요. The opposite of joy is not sadness, it's hopelessness.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별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복된 주일에 다른 데에 계시지 않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어로는 God had made them rejoice with great joy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다 이미 끝이 났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 듣겠다고 하고 막 회개하고 또 모이고 막 그러면서 이 놀라운 부흥의 경험들로 인해 그 봉헌식의 그 시기가 뒤로 미뤄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나누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성 안으로 이주케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봉헌식을 곧바로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 와서 거주하게 되었고요. 또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드디어 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준비한 일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12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지금 느헤미야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찬양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은 다 레위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각 동네에서 노래했던 이 레위인들, 또 악기를 다루었던 이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 찬양팀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 찬양팀이 두 팀으로 이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노래하는 팀이고 또 하나는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예배 때 노래를 부르시는 성가대원들만 계시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때가 너무 뒤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 팀도 만들어져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팀파니, 모르겠어요, 트롬본, 하여튼 이러한 오케스트라가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 악기를 연주하셨는데 지금은 악기를 손 놓은 지 오래 되셔서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손이 굳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굳었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먼지를 터시고 그 악기를 혼자 살며시 끄집어내셔서 혼자 연습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올 겁니다. 예전에 한국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세대하고 제 세대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트라이앵글 땡땡이 기억하십니까? 캐스터네트 일명 짝짝이. 예? 그 다음에 탬버린 알죠? 예? 또 쉐이커 이거는 뭐예요? 찍찍인가요? 예. 이런 악기들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연주했는데 이런 거는 안 칩니다. 이런 거는 예, 암만 잘해도 안 쳐요. 클래식한 걸로만 그렇게 오케스트라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동안 대적들의 많은 방해도 있었고 조롱과 위협도 있었고 음모와 권모술수 막 괴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 안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또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 성벽이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봉헌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봉헌식을 통해서 비록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헌신을 하기 위해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암만 견고하고 막강하고 난공불락의 성벽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음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이 유다 백성들 생각 속에 이런 게 싹 쓸 수 있겠죠. 성벽이 이제 다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이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은근히 싹 틀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야. 그 성벽이 암만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벽을 완공하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성벽이 잘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잘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이 업적, 이 뭔가가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심겨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위해 각 처에서 모인 찬양을 담당하는 레인들을 느헤미야가 이제 두 개의 찬양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찬양팀을 두 팀으로 나눈 후에 첫 번째 찬양팀 앞에는 에스라가 섰고요. 두 번째 찬양팀 앞에는 느헤미야가 섰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32절부터 42절까지 쭉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풀무망대가 있죠. 여기서부터 찬양팀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쪽으로는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가 이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가 그렇게 성벽 주위를 돌고요. 찬양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다가 여기 성경에서는 감옥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들어와 이 성전 앞에 다 유다 백성들과 찬양팀이 함께 연합으로 모인 겁니다. 그게 4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2절 후반부와 43절 전반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연합 찬양팀이 다시 이 에스라야의 인도하에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했고 그 후에 크게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원래 매일 하는 유대인들의 제사는 정말로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해요. 뭐 찬양팀 뭐 그런 거 뭐 특별하게 없고 그냥 매일 하는 그 제사에는 아무런 그런 특별한 예식 없이 그냥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예식은 없어요. 아주 엄숙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악기팀과 찬양팀과 함께 다 같이 감격적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떠한 찬양을 불렀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시편 126편의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시편 126편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마치고 나서 1차 포로 기한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딱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그 성은 다 폐허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성전의 터를 찾았고 그 앞에서 그들이 함께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때 만들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은 그때와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오랫동안 훼파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이 시편 126편을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지금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성벽 재건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가정하에 한번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어보기를 원해.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다 폐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살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찬양 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기쁠 것이 없었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니까 소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그때 불렀는데 그런데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울면서 웃어가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그 감동이 다 식어져 버렸고 더 이상 기쁨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데 다시 감격스럽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경험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곧 이어서 그 이유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3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어로는 For God had made them rejoice with great joy.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다.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은 기쁨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케이, 이제 너희들 기뻐해도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조장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프로그램을 막 넣어주셔가지고 기뻐해야겠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다는 뜻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즐거움의 원인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하게 외부적인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특별한 방정식이 있는 게, 포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쁨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다시 그 삶을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그 내면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런 경험을 다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나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에 뭔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마음은 왠지 모르게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 충만한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을 다 경험했었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문제와 염려들로 얽매여서 그것들의 몰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은 장사가 잘 안 돼서 돈이 너무 부족해서 혹은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기쁨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왠지 불안해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 삶에 이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왠지 모르게 무엇 때문에 막혀 있으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해도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못 살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새롭게 서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상실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제사는 더 이상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심령이 이미 변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그동안 하나님이 첫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중심에 모셔져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로 인해서 찬양을 부를 때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기쁨과 즐거움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4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부녀와 어린 아이가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원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성전에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women's court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그 여자의 뜰에서도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녀들과 아내들과 아이들도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제사를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제사를 눈으로 보지도 않았던 그들마저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이 말은 남편들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그 기쁨이 전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충만하게 받았던 그 기쁨이 이제는 아내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쳐서 전염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나 혼자서만 즐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슨 테일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서 당신의 가족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과 감격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넘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의 부흥은 가정의 부흥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교회의 부흥도 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심지어 사회의 부흥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개인의 부흥.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이 즐거움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43절 맨 뒷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The joy of Jerusalem was heard far away.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깔깔깔깔 막 박장대소 하면서 너무 큰 소리로 막 웃으니까 저 멀리서 쟤네들이 너무 큰 소리로 지금 웃고 있네?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멀리서도 즐거움의 소리가 들렸다는 이 말은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야 예루살렘 안에서 요즘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 그 소리 들었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 이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막 자기들끼리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또 막 그냥 새롭게 살겠다고 막 서약하는데 막 기쁨이 막 넘치고 있대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막 잔치야 지금. 우리 근데 어떡하지? 이런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입가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즘에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다며 예배 막 그냥 놀라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눈물이 막 흘러 넘치고 막 기쁨도 막 흘러 넘치고 서로 막 사랑한다고 막 서로 막 그냥 난리야 난리 너무 좋아 이런 소문이 퍼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아멘.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기쁨으로 지금 충만한가? 내가 너무 기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쟤는 왜 이렇게 기쁘지? 하면서 의아해하고 또 한쪽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는가? 그만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을 나눌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그들은 참 가난했어요. 뭐 아무런 그런 배경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삶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혹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에게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그들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들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있는데 도리어 이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줘요. 막 위로해요. 격려해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쟤네들은 다르다. 크리스천들은 뭔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호기심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심령 가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그 누구보다도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소망.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평소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엘리스트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래도 우리의 얼굴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짝 얼굴이 좀 굳었다가 펴지셨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 안 다니는 난 크리스천이 교회 앞길에 하수구가 막혀서 그 앞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공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얼굴들이 그렇게 무겁고 어두울 수가 없었대요. 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제 혼자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더 어둡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절대 이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데 만약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모순같이 들리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네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너무나 기뻤는데 참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가 넘쳤는데 하나님 요즘에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네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영국 전도자 중에 집시 스미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영국을 위해서, 이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시가 혹시 집에 기도할 장소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장소로 가실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꼭 분필 하나를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전에 주변을 그 분필을 가지고 원을 그려보십시오. 한 바퀴 돌아가서. 그리고 그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부응이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영국의 부응을 위해서 질문을 한 건데 이 집시 선생은 먼저 그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의 심년 가운데 부응이 있어야 함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이 원 안에 있는 나에게 부응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원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의 원수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게 먼저 부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요, 참된 부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응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부응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부흥도, 우리 가족의 부흥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심지어 이 사회의 부흥마저도 바로 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안에 즐거움이 없으면 성 밖에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즐거움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즐거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혹시 기쁨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해오셨더라면, 그저 종교생활만 해오셨더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되찾아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